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5.18 연근생 채널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송암동 특전사 기습사건 교도대대편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남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는 송암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4단 최종원 중대장님께서 정확하게 그 지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송암동 인근에 주남마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전사와 교도대대가 교전을 벌인 것도 주남리 아리랑고개가 아니고 송암동이라고 합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송암동 사건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면서 교도대대가 특전사를 공격을 한 그 사건,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특전사는 일개 여단 병력입니다. 그러니까 11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도대대는 불과 12명의 병력이 특전사 일개 여단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도대대 일개 분대는 교도대대 중령, 대대장이 직접 지휘를 현장에서 했고, 그리고 그 대대장은 전교사 장성인 교수부장의 직접 지시를 받아서 작전을 한 것입니다. 현장의 병력 상황은 이렇게 펼쳐졌지만 사실을 직시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전부대라고 해도 특전부대 12명에서 특전부대 1개 여단을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싸움의 달인이라고 해도 혼자서 수백 명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런데 송암동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작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육군 교도대대, 그것도 후방에 있는 교도대대가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 1개 여단을 공격을 한 겁니다. 1개 분대가. 상황이 그 정도 되면 선제로 공격을 했다고 해도 멀살됩니다. 바로. 그럼에도 공격을 하고 한 명만 죽습니다. 후방에 복무하는 육군 사병이, 그것도 군대를 끌려간 육군 사병들이 상대방은 특전 여단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시킨다고 해가지고 일개 분대 12명이 나가서 수백 명한테 총격을 가한다. 이게 통상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육군이라고 해도 한 200명이나 300명 정도가 매복을 해가지고 수백 명을 상대한다. 이러면 또 그 상황은 달라지지만 12명에서 수백 명을 상대한다. 이거는 그 당시에 1980년도면은 특전사 2명이 육군이 타고 있는 군용열차 안에 수백 명이 있는데 들어오면은 다 때려잡습니다. 해병대 2명만 타도 다 때려잡습니다. 그런 시절에 육군 12명에서 특전사 정규 편제를 갖추고 오는 부대를, 그것도 장갑차를 앞서가지고 오는 부대를 공격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수작전이고 5월 24일은 북한군의 마지막 작전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특전사에 체포돼가지고 넘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계엄사인 전교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교사에서 그 병사들을 신분을 바꾸든지 사람을 바꾸든지 그래도 누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하나의 수수께끼가 아닐 수가 없다고 저는 명백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이, 이게 아주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 사건의 책임자인 교수부장은 법정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진술을 하냐, 특전사 병력이 시민군 사격을 받아가지고 도주를 빨리 한다. 그래서 그 도주를 해서 매복지점으로 왔기 때문에 교도대대는 그 자기들이 제보받은 것처럼 특전사로 위장한 시민군이라고 판단을 하고 사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맞춰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격에 있었던 거는 매복분대가 무반동 총을 사격하기 25분 전에 아주 먼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매복 분대는 그 상황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전교사 장성들은 한국군과 북한군을 동시에 지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실제 현장에 있었던 특전부대 용사들도 사격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전차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이후로 사격을 받았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교수부장이 법정에 거짓말을 하고 검사도 거짓말로 기소하고 판사도 거짓말로 판결을 내려서 까딱없이 돼버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상황을 보고 진술한 특전부대 용사들 이야기로는 현장에서 괴소령이 특전사 진행을 막고 자기가 안내장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을 계산하고 그 시간부터 매복지점까지 가는 시간 이런 걸 봤을 때는 주변에 누가 총을 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간첩소령이 길목에 딱 지키고 있다가 특전사가 나타나니까 안내장교를 세워가지고 너 뒤로 가. 그리고 자기가 지휘한다. 뭐 이렇게 안내한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동안 총을 쏴보십시오. 그게 진행이 되겠나. 그러니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논란이 되는 점은 대전차 지뢰 공격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폭발문에 폭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을 향해서 발사가 돼가지고 터지는 폭탄의 폭발 양상과 땅에서 터져가지고 하늘로 향하는 폭발의 양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격자들 증언에 의하면은 불꽃이 하늘로 향해서 산을 넘어갔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 폭발을 한 것입니다. 전방에서 앞을 향해서 발사돼가지고 터지는 그런 폭발물은 그렇게 폭발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2.5톤 카고 트럭이 뒤집어지려면은 대전차 지뢰가 아니면 안 됩니다. 무반동 총으로 쏴서 맞으면은 격탄은 당해도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반동 총 네 발을 쐈다고 하는데 무반동 총을 장갑차에다 쏘게 되면은 장갑이 뚫리면서 돌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에서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갑차가 뒤집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용 트럭은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그거는 대전차 지뢰에 의한 것이 틀림이 없는데 대전차 지뢰는 보병 일개 분대가 운영하는 무기가 아니라 공병대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전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공병대대가 출동을 해서 대전차 지뢰를 매설을 했고 북한군들이 또 출동을 해서 그 좌우 보리밭에다가 덧동을 막 만들어 놓은 겁니다. 덧동이라는 건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만드는 거지 5월 24일 날 모내기 할 때 덧동을 만드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23일 날 밤에 아시아 자동차에서 벌어졌던 일들처럼 북한군과 한국군이 같이 야전 전투 공병 작업을 한 겁니다. 그렇게 놓고 일개 분대를 차출해가지고 공격을 시켰는데 그 일개 분대 병력이 과연 누구였을까? 일반 육군 병사였을까? 이거는 우리는 한번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명령이라고 해도 그 당시 특히 후방에는 독수리 작전 하게 되면은 대대병력, 연대병력이 막 삥삥 둘러 막습니다. 특전사 침투 작전 할 때. 그런 작전을 하는데 육군 12명에서 특전사 1개 여단을 상대한다. 이게 특수부대보다 더 특수한 부대 사람들 아니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특수한 1개 분대를 육군 중령이 직접 지휘한 겁니다. 육군 하사가 또는 육군 병장이 해야 되는 거를 육군 중령이 직접 지휘를 하고 그 육군 중령은 장성, 전교사에 있는 장성이 한 겁니다. 이 사실이 송암동에서 특전사를 기습한 교도대대의 실체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짧은 시간이지만 새로운 사실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특전사가 송암동에서 공격을 당해서 일개 대대병력이 거의 괴멸되다시피 한 그런 사건은 바로 전투교육사령부의 장성이 개입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특전사를 출동시킨 것은 전투교육사령부의 작전명령서에 의해서 된 것이지 말로 구두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투교육사령부의 상황신에는 그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교도대대장이 그 사람은 육군 중령입니다. 그런 상황을 자기가 만났다면 즉시 상황실에 보고 가면 상황실에서는 특전사 병력 출동한다. 이렇게 다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육군 중령한테는 구구단보다 더 쉬운 그런 군대 상식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 중령은 앞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소령이 특전사의 임무교대를, 안내 임무교대를 하는 거를 빤히 보고 있으면서 그 사람 지시에 따라가지고 발사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교도대대 상황실이나 보병학과 상황실 이런 데서는 까맣게 몰랐답니다. 교도대대가 출동한 사실을.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는 교도대대도 전투교육사령부의 작전명령을 받고 출동한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송암동 특전사 기습사건은 북한군과 한국군의 야간 전투 공병 작업이 같이 이루어졌을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에서 24단 지휘부가 분리해서 출동을 하자마자 31사단 병력이 그 시간에 바로 교도소로 출동을 한다든지 5월 21일 날 오후 1시 정도 이전에 31사단에서 철수를 하면서 전남 도청에서 철수를 하면서 육군 소위가 실탄 200발을 특전사에다 주고 간다. 이런 거는 군대 규정상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육군 소위도 쫄병입니다. 그럼 쫄병이 자기 마음대로 실탄 200발씩 특전사에다 넘겨주고 간다. 이런 거는 군대를 갔다 오신 장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소위는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총알 200발 특전사에다 넘겨줬는데 그것은 곧 1시부터 실탄 40만 발을 갖고 와가지고 특전사를 몰살시킬 때 특전사가 총알이 없이 대응을 못하고 다 몰살당했을 때 나중을 대비해서 준 겁니다. 저 사람들이 먼저 쐈으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도 쐈다. 이렇게 구실을 잡으려고 그 실탄을 주게 한 것이고 그것을 소위가 대신한 것이겠죠. 이런 것처럼 5.18 광주 사태는 북한군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한국군 장교들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이런 사실을 천만 명 이상의 애국시민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의 정기가 바로 잡힙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추천, 좋아요를 끝없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의 역사 왜곡으로 한국의 국력은 소진되어 가고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왜곡의 뿌리는 바로 5.18 역사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면 구독을 눌러서 많은 사람들이 5.18 역사 왜곡의 진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채널은 진실 알리기 채널이므로 절대로 모금을 하지 않고 후원금을 받지 않고 좌우 차별 없는 사실만 이야기합니다.